아직 않았어도 좋았던 사랑은 기어이 울려놓고 돌아선 당신 눈물이 아플 거리네 수많은 슬픈 사연들이 새빨간 손수건에 남 몰래 숨기고 쏟아지는 사랑이 스쳐가는 가슴 아픈 이 상처 맞춰서 사랑한 사람 기어이 날 버리고 가버린 당신 슬픔이 나를 울리네 수많은 슬픈 추억들을 순간에 남 몰래 숨기고 쏟아지는 사랑이 스쳐가는 가슴 아픈 이 상처